유쾌한 게 비가 내리면 떠나간 그 사람이 그리워. 나는 무작정 혼자 무작정 거리에 나섰지. 어디로 어디로 갈 거라 사랑의 나그라. 불 꺼진 도시 불 꺼진 거리 빌딩 숲 속에서 싸늘한 술잔에 입맞추는 거리에 나섰지. 어디로 어디로 갈 거라 사랑의 나그라. 싸늘한 도시 싸늘한 거리 빌딩 숲 속에서 넘치는 술잔에 입맞추는